11월 첫째 주 SBM 뉴스 와이드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뉴스 해설과 뉴스 영어도 진행됩니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ACC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세금이 대폭 떨어집니다. 그리고 렌트집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요. 건강에 관한 정부의 정책도 시작됩니다. 국민당 멜리사리 의원실에서 보내온 이와 관련된 소식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정들을 위한 시책들. 성장하는 경제가 가져다 주는 혜택을 뉴질랜드 가정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부의 최신 방안들은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 차량 ACC 부과금이 평균 각 차량마다 $130로 감소되는 가운데 정부는 더 많은 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2016 예산안에 포함된 밤에게 추가적인 투자는 급성 흑색소 세포종, 세형 간염, 그리고 어린이 신장장애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레이징 헬시 키즈의 목표는 2017년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비만 아동으로 확인된 95%의 어린이들이 의료인에게 추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가정의 균형 잡힌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방안입니다. 키위세이버의 소득 제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주택 구매자들도 그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키위세이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 안전과 관련되어 모든 렌트 주택들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방안으로 인해 12만 채의 주택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매년 3명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동시에 화재와 관련된 부상과 수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줄일 것입니다. 사회주택의 새로운 절연 필요 조건 또한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회주택 외 다른 렌트주택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방안으로 인해 18만 채의 주택이 2019년까지 단열재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29명의 목숨을 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될 시책들은 3개월 전인 4월 1일에 시작된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에 더해질 것입니다. 여기엔 유급 육아 휴가를 18주로 연장하는 것과 현대 직장과 가정 생활을 반영하기 위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억 3,200만 달러가 감소된 ACC 부과금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뉴질랜드 가정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ACC 재정 관리는 뉴질랜드 국민들과 그들의 가정의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뉴질랜드 연금이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34%의 연금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뉴질랜드 국민들과 그들의 가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제가 지속적이고 굳건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루어온 성과들을 매년 진전시켜야 되며 7월 1일 적용되는 시책들은 국민당 정부가 뉴질랜드 국민들과 가정들을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당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재정과 경제 관리는 생동감 있는 경제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질랜드 가정들과 기업들에게 자신감을 심겨주며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합니다. 네, 7월 1일부터 바뀌는 것에 관한 멜리사 리 의원실에서 보내온 소식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중앙은행이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SB 은행은 브렉시트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 검토를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 여파로 만약 뉴질랜드 달러가 달러에 비해 강세를 보인다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오는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ASB 은행은 전망했습니다. ASB 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영국의 국민투표 이전에는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이제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트레이드미 자료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주택 렌트비가 상승해 평균 렌트비가 $5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오클랜드 렌트비는 평균 $500를 유지했으나 지난 4월 $520를 넘으면서

이 연령층은 대부분 아직 자산을 모으지는 못했는데도 학자금 융자 등으로 인한 빚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는 뉴질랜드 가구의 5분의 3 정도가 주택 융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간 주택용 자금 규모는 17만 2천 달러로 전반적으로 볼 때 뉴질랜드 가구는 1달러의 자산 가운데 12센트는 부채인 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ACC의 위험도 시스템 적용에 따라 3만 6천 대 차량들의 등록세가 연 132.92달러 낮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차량 위험 등급제의 영향을 받는 차량들은 전체 차량의 약 25% 비율인 77만 4,565대로 확인됐습니다. 1.3%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주들은 작년까지 높은 차량 위험도로 인해 478만 달러의 세금을 더 냈지만 다음 세금부터 낮게 낼 뿐 지금까지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ACC는 위험 등급도가 실제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도를 반드시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발생했던 차량 사고들에게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뉴스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이번 뉴스 해설은 뉴질랜드의 국가 순위, 전체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뉴스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 뉴스를 보면 뉴질랜드 빈부 격차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죠. 이번 주 뉴스 해설은 뉴질랜드가 세계 각국의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수준의 위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고 노인연금 제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시행한 민주적인 복지국가입니다. 청정한 자연이 있고요. 정치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 환경, 사회참여, 건강, 삶, 만족, 안전에 관련된 그런 조사를 해서 매년 행복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뉴질랜드는 문맹이나 뭐 이런 교육 수준은 상당히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보건, 평균, 수명, 안전, 생활 만족도, 업무, 생활 균형 등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아 상위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인구 20%의 고소득층의 소득이 저소득층 20% 소득의 5배에 이르고 있어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롭 살먼 교수는 뉴질랜드가 OECD 국가 중 부유층에게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주거와 소득 문제는 많이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OECD 복지 관련 보고서를 보면 뉴질랜드의 평균 주거비 지출은 소득의 26%를 차지해 27%인 그리스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렌트, 임대료, 주택 용자금 상환,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유지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돈을 벌기엔 힘든 국가이다 보니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뉴질랜드의 현실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오클랜드 주민의 평균 소득의 20배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20년 이상 모든 소득을 집사기 위해 모았을 때 지불한 채 살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비싼 밴쿠버라든가 시드니 뭐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도 오클랜드가 가장 집사기 어려운 나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환경, 안전관여 분야 순위는 아주 높습니다. 뉴질랜드 재생에너지 비중은 40.4%로 나타나 OECD 33개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뉴질랜드의 환경 관련 연구개발 지출은 13.39%를 차지해 OECD 평균에 비해서 10.3% 높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162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세계 평화지수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107개국을 대상으로 한